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연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수록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정서인 김종일 전집 제15권을 출판했습니다. 전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60, 1971년 1월부터 7월까지 기간에 하신 역사적인 담화, 연설, 결론 등 83권의 고전적 노작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